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가서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참 그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지금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여기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덫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여기에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몇 명이 결의를 합니까? 40명이요. 결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결의를 합니까?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 전에는 뭐 잔치한답니까? 뭘 한다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그러죠. 말하자면요, 먹지도 않고 하는 말은요, 금식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한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살 빼려고 금식하네.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지요. 진짜 금식이라는 의미의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밥만 안 먹으면 그게 금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금식, 오늘 여기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안 먹겠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만한 결심을 했다 그 말이죠. 사람 안 먹으면 삽니까? 죽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안 먹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일에 내가 목숨 걸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독한 사람이지요. 아니 까짓 거 버려두면 어떻고, 뭐 까짓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야,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까짓 거 뭐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 나만 살면 되고,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참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좀 씁쓸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디 가다가 뭐 너무 난처하고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그거 가가지고 좀 이렇게 말려주고 도와주고 뭐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고약하게도 세상에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할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왜 간섭하느냐 하고 니까지게 뭔데 하고 건방지다 하고, 뭐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가느냐 말이죠. 내 자식이 다치면 안 되고 남의 자식은 까지 죽든지 살든지 난 관심 없다. 근데 이렇게 그 이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 왜 이렇게 물 그 뭐 그 세탁기라 그러지 않고 그 물만 빼는 거지, 탈수기라 그러지요. 탈수기 돌아갈 때 얼마나 쌩쌩 돌아갑니까? 거기에 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지요. 거기 팔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으니까 팍 집으면은 왜 꽉 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팔이 쑥 빠져버려요. 이게 팔이 우리가 뭐 내 몸에 달려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요, 이거요, 운동한 사람들이 한 삑 틀어가지고 당겨버리면 이게 팔이 쭉 빠져버려요. 이거 잘려버린다고요. 그런데 막 돌아가는데 애가 그 속에다가 지는 장난삼아 재미로 손을 쑥 자꾸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옆에 어른들이 있는데도요 가만히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는 건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보니까 그래.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대. 야 그거 위험해. 그거 잘못하면 팔 빠져.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까짓거 뭐 죽든지 말든지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요 오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든지 또 정말로 힘들 때는 뭔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요 가다가 어디 사람 하나 죽어도 까지 그 나하고 뭔 상관이야. 모른 척하고요. 외면해버리고요. 그렇게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중간에 뭘 만났죠?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누구누가 지나가죠? 대단한 사람들,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외면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아이고 여기서 어정어정하다가 저 사람 강도 맞는 거 나는 강도 내가 안 만나겠어요? 그 강도가 갔는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여기 꾸물꾸물하다가 저 사람 그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하면 떼강도 만나면 내가 아무리 뭐 힘이 세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그러니까 전부가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핑계는 좋아요. 아이 오늘은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가지고 뭐 그 제사에 시중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내가 손에 피 묻히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러면은 그날은 완전히 해가 질 때까지 불결하잖아요. 안 되지 안 되지 가버리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버리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타고 가던 거 내려가지고 거기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에 가가지고는 부탁을 하면서 난 지금 바빠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잘 좀 돌봐달라고 자기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사람 돌보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가 오는 길에 내가 계산할 테니까 이 사람 잘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었느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일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처럼 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너도 그렇게 해.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안 먹겠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금식을 하고 안 먹겠다는 거. 좀 관심이 없이 좀 내버려 두면 어떨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죽이려고 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말이죠.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신앙적으로 충성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잘못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면은 방향을 잘못 잡아 놓으면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우리의 방향이 바로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바울아 네가 여기에서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이걸 그대로 증거해라. 그대로 증거해라. 그런데 유대인들 그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과 같은 세력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독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지요. 지독한 사람들이네. 먹지도 않고 죽이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하면서 이렇게, 야 독하다 독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그런데 이런 지독한 사람들도 있나요?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지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의 이 우리가 생각하면 지독하구나 하는 이 철저함을 오늘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거기서 거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밋밋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나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 나쁜 것이지만은 사람 죽이는 게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은요, 지독하다 그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하는데? 우리는 바른 방향을 잡았잖아요. 바른 방향을 잡은 거기에 이런 지독함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지독함이 없어요. 그게 문제지요. 나쁜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모함하려고요, 기독교가 아니 지독교다 그래요. 못된 짓 한다 뭐 그러면서요 기독교를 폄훼하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들을 이겨낼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넘어서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을까? 이겨낼 수가 있을까? 누가 이기도록 하신다고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혼자밖에 없어요. 1대 40이지요. 이 지독한 사람들 40명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 옆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처음에 아까 읽을 때 있었는데 11절에 그날 밤에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주께서, 주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이 계획에 대해서는요, 이 지독한 40명도요 감당할 수 없어요. 못 이겨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확실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뭐 보호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그만한 무슨 잘 보인 점이 있을까요? 내가 잘 보인 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택해놓으셨다, 선택하셨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그 선택받은 만큼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고 믿음을 보여줘야 되지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보면은요, 그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공회 앞에서도요, 국회 앞에 가가지고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내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40명 너를 죽이려고 지금 아주 목숨을 걸고 아주 금식에 입에 금식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까지 간다?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간다. 그때까지는, 거기 가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4천명이 결심한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다 막아버릴 테니까 너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는 거야. 우리도 갈 때까지 갑시다. 갈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못 갈 게 없어요.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옆에서요, 가라, 가자, 괜찮아, 가보자 하나님께서 가신,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서 붙잡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됐습니까? 뭐 상담할 거 없지요. 이미 벌써 여기서 해결 끝나버렸어요.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언제 뭐 사는 거 걱정하고 살았습니까? 죽는 거 걱정하고 살았지. 그렇지만 죽는 걸 걱정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 건 우리한테는 상관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에게 맡겨놓고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오늘 황제 앞에까지 내가 인도해 간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걱정하고 갈 게 아니고요. 내 걱정은 다 던져버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내가 온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 같은 걸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 사람들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졌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뭐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한국 사람, 한국 국적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국적 가지고요, 러시아 국적 가지고요, 중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각각 어디서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그 나라 국민이면서도 그 속은 유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지독한 사람. 물론 그 자기가 사는 나라에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자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면서도요, 그 의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한층 더 높은 의무를 가지고 사는데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무슨 의무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안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것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나라에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배반하고 애국심도 없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애국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면서 자기가 사는 주위의 환경에 거기에 모든 것을 자기 의무를 다하면서 살고 있지만은요,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 기독교인들도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요,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한 민족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민족이게요? 한국 사람. 아이고, 한국 사람요, 고추 먹고 자라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맵고 지독해요. 유대인들이 그냥 아이고 못 견디겠다. 뉴욕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에 장사하고 하던 사람들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장악을 하고, 그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시장 보러 이제 아침에 늦지막히 와가지고 시장 보고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런데요, 웬걸 저 동양에서 온 키는 짝달막에 조그만한 게 너리땡땡한 것들이 와더니만은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장 보러 가니까 이것들이 먼저 와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먼저 와 있었는지 몰라. 근데 본래부터 그게 그런 시종이잖아요. 그런 종자거든. 그 뭘 보면 알아요? 새벽기도 보면 알잖아요.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요, 교회 와가지고 주여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집에 쫓아가가지고 그냥 밥 한 숟갈 떠먹고는 그냥 들판으로 해도 뜨기 전에 벌써 교회 와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가가지고 들판으로 가가지고 일하고, 그런 그게 바로 이거 종자가 그렇게 생겼거든.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지. 새벽에 캄캄할 때에 벌써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해도 뜨기 전에 집에 와가지고 아침밥 부지런히 해먹고 들판에 가고. 아이고, 어디서 그런 실력이 있는가 했더니만요, 새벽기도 하던 그 실력이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그 실력을 해. 그건 유대인들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하던 것을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금야금 다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 상권을 한국 사람들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답니다. 뭐 좋아해야 될지 나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한국 사람 잘 되니까 잘한다 좋다. 그런데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뭐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기 아르헨티나에 가가지고요 세상에 여자 혼자 거기 가가지고 애를 셋을 키우면서요 거기 가가지고 하는데 이 뭡니까 이 옷감 같은 걸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또 그 남미에서는 그것도 또 유대인들이 전부 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요 한국에서 온 놀이 땡땡한 이 여자가 애 셋씩이나 키워야 되는 이 여자가요 거기 그 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 거래를 하도록 해가지고요 오라고 우리 가게에서 해줄 테니까 오라 해가지고요 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친해져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냥 장사를 하는데요 잘한대요. 유대인들이 웬만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들의 그거 안 내줘요. 상권을 안 내줘요. 자기들끼리만 한다고요. 그러는데 이 동양에서 온 이 여자한테는요. 내줘요. 내줘가지고 같이 장사하자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다 장사를 하니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말로 처음엔 빈손으로 가가지고 애만 셋 데리고 어떻게 살지 막막했을 텐데 아우 지금은요. 잘 산대요. 한국 사람 어디 가든지요. 그러면서도요.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처량한 생각이 드니까요. 혼자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자 혼자서 애 셋을 키우려 해보세요. 그 어떻게 키우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는데 창피해서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창피해서 내가 교회를 마음 놓고 가지를 못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난처한 입장에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라도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장사 길이 열려버린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런 지독함이 좀 있습니까? 이런 지독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요 40명이라 400명이 달라들어도요 괜찮다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간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그런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